그녀의 TV 속에 바비돌 10대 아이돌 스타 She's got it all 마치 조각 같은 얼굴과 소녀답지 않은 몸매 값진 옷을 입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그녀는 섹시해 But the people don't know 그대의 빛을 벗은 그녀 모습은 짙은 어둠에 썩어가는 것을 She's so trouble 거식증 때문에 적기돼버린 저울 거울을 바라볼 때 깨진 플라스틱 얼굴 오늘 밤 그녀는 기획사 사장님의 장난감 자존심을 팔고 사는 자신감 이 세상의 사랑을 얻기 위해 버린 자해 외롭게 무대를 지키는 그녀가 불쌍해 잘 알고 있다던 세상의 넓이는 부모란 눈물한 그녀의 사랑이란 TV쇼의 그늘한 그물한 물고기처럼 처량하고 우울한 그녀의 사랑은 진한 창미향과 빛깔보다 진한 거짓말에 붉게 물들어가 사랑을 몰라서 사람을 몰라서 사랑은 믿기라 그 사람을 믿기가 힘든 걸 알지만 그 사람 사랑을 믿으며 남자라는 장갑차에 치여버린 그녀 불러오는 배를 감싸며 채운 술잔에 술보다 쓴 눈물 삼킨 그녀가 불쌍해 꼭 찾는 또 많은 사냥꾼들의 표적된 꽃사슴 오빠들을 사로잡는 터짓듯 한 가슴 몸파는 큰 아픔을 참는 이유 하나뿐 돈 한 푼의 허튼 꿈 그것이 기쁨이라고 믿네 그 생각 때문에 대학교를 다녀도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좋기에 그녀는 작녀보다도 못난 놈에게 자신을 포기해 그녀 바라봐 고개를 숙인 채 입에 정자와 같이 내뱉는 독백 이 사회 속에 여자라는 것은 장애 자신도 모르게 울부짖는 그녀가 불쌍해 세상에 버림칩 받들며 그녀 세상에 마네킹 만들었던 그녀 그녀 눈팍 나와 너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슬퍼 그녀 세상에 버림칩 받들며 그녀 세상에 마네킹 만들었던 그녀 그녀 눈팍 나와 너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슬퍼 그녀는 사랑으로 맺혀진 예정된 할미꽃 아름다움도 그 이름 앞에 밟히고 사랑과 맞바꾼 손에 투성이 인생 첫아이의 임신 탄생이 그녀의 빅뱅 하루가 다른 게 커가는 아이의 키처럼 높아지는 건 바깥 세상과의 벽 달력 앞에서 기념일을 챙기며 살며시 지나치는 건 그녀의 탄생 기념일 고생의 손에 들어가는 주름살 함께 들어가는 남편 배의 주름살 그녀가 박던 모처럼 박힌 군살에 여자임을 포기한 그녀가 불쌍해